머리 진정인가요? 와.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거닐며 수놓았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눈물 짓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선생님 장미를 아끼고 계셔. 장미를 아끼고 계셔 지금. 잊어달라 그만 진정인가요? 돌아서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오솔길을 거닐며 주고받던 그 사랑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울음 참고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내가 마냐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내가 뭐냐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뭐냐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대리라. 나는 너의 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알아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갈 무리 와. 본인의 마음에게 한마디 영웅아 본인의 마음에게 영웅아,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너의 마음을 말해줘. 아!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할 우리. 흔들리는 영웅의 마음을 누가 잡아줄까? 바로 뽕숭아 학당. 뽕숭아 학당 뭔지 알겠다. 형들 있잖아. 축하드립니다. 꿈꾸던 삶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게 꽉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돼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절대 허공 속으로 가지 않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